첫세판 1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두 분이 함께합니다. 청년활동가 진진함과 학생활동가 유쾌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활동가의 이름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임명처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7.27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7.27 전에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별 소식이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새로 참여하는 두 분도 많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매우 궁금합니다. 아, 네. 아, 네. 좀 어색한데. 네, 그 먼저 간단히 그 배경이랄까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가 궁금해요? 727이 다 되어 가긴 하는데 지금 가식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고 뭔가 그 북미 간의 관계나 남북 간의 관계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지금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되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역시 그 진지하게. 아, 네, 역시 진지합니다. 진진합니다. 왜 제가 진진함인지 모르겠네요. 재미남으로 하면 안 됩니까? 14회가 다 된 후에 녹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유쾌남은 어떻게 봐요? 네. 그동안 닥터 스테판 들으면서 그 7월 27일이 되면 뭔가 이제 그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상황에서 네. 확실하게 그 뭔가 준비되고 있다거나 이런 게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좀 그런 궁금증이 좀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북미 관계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몇 번의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마다 좀 놓치고 갔던 것들이 이런 게 지금도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궁금해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그 뭐 아 저도 궁금해요. 예. 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예. 예, 닥터 스테판 팟캐스트 방송에서 좀 강조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요. 예,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건 있지요. 727 전승절 예, 북의 표현으로 전승절이죠. 예, 열병식을 사상 최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진보적인 연구소의 그 소장이 북을 방문해서 무장 장비관을 돌아봤을 때 요격 미사일 체제를 집중적으로 예, 확인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S-300 또는 S-400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오래전에. 네. 그것이 실물로 확인됐고 최소 그것 또는 그 이상이 이번에 예, 전승절 열병식 때 선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큰 거죠. 그다음에 그 7월 15일에 이제 주말에 캐리가 좀 놀아서 그 진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네. 이스라엘 네타야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아바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곧 평화회담 하자. 네. 예, 그리고 지금 예, 좀 더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겠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의 다양한 압박들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이 완강해요. 네.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유랑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박해를 받고 한과 서름도 있고 네. 그랬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북남 또는 남북회담이 지연된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17일에서 4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22일 월요일 날 5차 모임을 하죠. 네. 그래서 7.27 전에 북남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일정한 성과는 중동과 좀 맞물리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727이라고 할 때는 초점이 북미입니다. 군사. 네. 예,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북미는 군사고 북일은 외교고 북남 또는 남북은 통일이죠. 민족 내부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727이라는 것은 정전협정 60돌이기 때문에 군사, 북미 관계가 기본이에요. 그 성과가 이 이전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뭐 적어도 캐리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합의한다든지 네. 뭐 베이징에서 북미 또는 북미 중국 이렇게 3자 뭐 심하면 남까지 4자가 모여서 종전 평화 선언을 한다든지 없어요. 그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꺼풀 벗기고 보면 평화협정, 평화체제의 본질이라는 것이 미군 철수고 합동 군사연습 중단이고 미군 무기가 남코리아에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한핵전 하면서 강조했는데 제한핵전이 벌어지는 순간, 즉 북이 하와이 괌도에 슈퍼 EMP를 탑재한 미사일을 날리고 미국이 보복으로 미사일 공격을 할 때 다 막아내고 이런 과정에서는 남코리아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은 그린존으로 들어가고 사실상 포로 수용소예요. 인질이죠. 언제든지 중성자 미사일 한 방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예,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 주남미군은 별 가치가 없어요. 뭐 예전에는 인계철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리아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초기에 사망함으로써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이런 그 의의라도 있었지만 이미 뭐 제한핵전을 벌리는 상황에서 그런 의의도 없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또는 남코리아 자체적으로 볼 때는 의의가 커요. 그것은 뭐냐면 남코리아 정부 또 남코리아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과 또 매판 자본, 수구 세력들의 마지막 버팀목이거든요. 네. 예, 뒷배경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나갈 때 남코리아 민중들은 아, 이제 결정적 시기가 됐구나. 또 그 외국 자본이나 매판 자본, 수구 세력은 정말 위험한 시기구나 라고 하면서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남코리아 정세가 완전히 바뀌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미군 철수예요. 네. 예,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제한핵전 벌이는 상황이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은 제한핵전이 벌어져서 그린존으로 들어가는 미군, 그래서 이 제한핵전과 그린존을 보면서 아르고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전민항쟁, 네, 이란처럼. 민중들은 그때서야 아 이제는 나서도 되겠구나. 역사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죠. 일제, 뭐 미제, 미군정, 코리아 전쟁, 5.16, 5.17 군사 쿠데타 등등. 네. 그래서 웬만하면 결정적으로 봉기하진 않아요. 유월항쟁식으로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이런 건 해요. 그러나 광주의 전국화, 5월 광주의 전국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합동 군사 연습을 보면 그게 이제 8월 말인데 그거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평화체제의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상 관철되는 겁니다. 사실 평화체제를 선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기 반입인데 좀 재미난 것은 남코리아의 그 차세대 전투기 구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유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 이게 무기 반입이라는 것도 북이 지금처럼 제한핵전 또 최첨단 전쟁에 자신 있는 조건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재래식 무기 좀 남코리아에서 구매한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북이 한 표현이에요. 4월 초에 북의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전쟁이 일어났냐의 여부가 아니라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여부가 초점이다. 이런 내용의 성명이 있었는데 네. 전쟁이 진짜 올 상반기냐 하반기냐 올해냐 내년이냐 이런 정말 임박한 순간에서는 뭐 이를테면 몇 년 뒤에 그 차세대 전투기 무기 구입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도 이미 최첨단 코리아 전쟁에서는 낡은 것이든지 또 오래돼 있어요.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게 아닌 거죠. 이번에 4월 25일 건군절 예식 때 보여준 플라즈마 스텔스기만 봐도 지금 남에서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걸 사봐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727전의 평화체제 수립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제한핵전, 또 제한핵전 내 이은 통일대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작년 12월 12일 날 슈퍼 EMP를 탑재한 포브스, 다시 말해서 초전자기파 핵탄을 실은 위성탄두를 올렸죠. 지상 500km 극궤도에. 올해 5월 21일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월스트리트의 공동기고문에서 한방에 48개의 주가 괴멸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면 핵전이죠. 그 준비를 작년 말에 완료한 거예요. 4개가 돌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만약에 5월 초에 이른바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면 8개 이상도 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12일 날 이제 핵시험을 했는데 공개적으로는 3차입니다. 아, 그러나 이 3차가 단순히 슈퍼 EMP 핵시험이 아니고 그것을 또 능가하는 핵시험이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가능성 있는 추정입니다. 어쨌든 그 핵이 위성탄두에 실려 있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SLBM으로 얼마든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한핵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자행고사 미사일이죠. 그리고 5월 18일에서 20일, 6월 26일 이렇게 해서 10발, 4발 요격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잠수함발 미사일을 격침시킬 수 있는 거죠. 앞에 그 자행고사 미사일은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방어하는 용이고 뒤에 요격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들을 방어하는 용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북이 보여준 것은 제한핵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면핵전으로 시작해서 제한핵전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지난 6개월간의 북미 반미 군사 대결전은. 그래서 그 제한핵전의 요격미사일 체계의 위력이 위성 발사나 핵시험하고 비교해 볼 때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기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일반적인 그 언론에 기초한 그 분석에서는 추동력, 모멘텀이 없어 보여요. 네. 북이 미국을 제압하고 추동하고 또 그 힘 속에서 일본이나 특히 남코리아를 이끌어 나가는 그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나가는 추동력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 그게 이제 이른바 공개 경로죠. 근데 겉으로 보이지 않는 비공개 경로상에서는 분명히 전면 핵전에 이은 제한 핵전이에요. 그거는 5월 21일 그 아까 공동기고문에서 명확하게 지적이 돼 있고요. 그런 전제에서 알만한 전문가들이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판도가 확인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727 시한이 있었던 거죠. 지금 중동 정세나 북남 또는 남북 정세가 호전되더라도 북미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환이 없다면 727 전에 결정적인 성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정한 성과는 있을 수 있고 네. 결정적인 성과를 내다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727 전의 평화 환경의 조성 또 99 전의 외교 통일 환경의 조성 이런 것이 이제 목표인데 그것을 그 일정에 맞춰서 못한다고 패배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 시한 안에 되면 제일 좋지만 상대가 있는 싸움이고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거든요. 말이 쉽지 유대자본, 제국주의 연합세력 그것도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 이스라엘 시오니즘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에 기초해서 미국 정부, 일본 정부, 남코리아 정부를 움직이는 건데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어떻게든지 강자를 부리면서 버티는 세력도 있고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공개와 비공개도 구별 못하는 이런 좀 네네. 떨떨한 친구들도 있고 기태 삼총사 삼총사 국제 기태 국제 삼기태라고 했죠. 네타야우, 오바마 박근혜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3위에 랭크돼 있는데 근데 사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박근혜 정권 위험하다고 특히 네. 하반기에 경제 같은 경우 과연 관리 능력이 있을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네. 이제 오랫동안 청와대에 있었고 박정희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다루는 언론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세련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동북아의 군사 외교적인 문제와 남코리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같은 생각인가요? 거의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은 자신감이 넘쳐요. 네. 일정은 넘기고 있지만 마식령 속도를 강조한 만큼 727 속도, 727 전의 결정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군대와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형식적인 어떤 일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의 관철로 봤을 때는 북이 자신감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북의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사상 최대 열병식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랄까요? 동력이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필요한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북을 알아야 되고 특히 북의 사상이론 또 그의 기초에서 파생되는 전략전술 다시 정리해서 북의 사상이론 전략전술을 알아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체 역량과 전략 전술입니다. 주체 역량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불패 군력입니다. 작년 4월 15일 날 김정은 제1부서 최고사령관이 세계 면전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한 연설 중에 북의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불패 군력과 일심단결이고 방법은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장적으로 보면 불패 군력과 일심단결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식화거든요. 목표, 수단,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전략전술이라고 하고요. 네. 레닌은 소비에트 더하기 전기화는 공산주의. 김일성 주석은 이것을 계승하고 혁신해서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 이런 정식화를 했어요. 매우 중요한 정식화고 김정일 총비서 국방위원장은 노작에서 이것을 김일성 주석의 이 정식화를 조선노동당의 총노선이라고 했어요. 총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표, 수단, 방법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의미에서 전략전술인데 이러한 정식화 총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조건에 맞게 계승하고 혁신한 게 바로 아까 말한 불패 군력과 일심단결 더하기 새세기 산업혁명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명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바로 불패 군력과 일심단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군대와 인민이죠. 이거는 네네.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투쟁부터 해서 일관된 양대 세력이에요. 군대를 주도 역량으로 보고 인민을 보조 역량으로 보는 거죠. 네네. 혁명 무력과 통일 전선 이렇게 봐도 됩니다. 통일 혁명의 측면에서는 혁명 무력과 민족 통일 전선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게 새세기 산업혁명이에요. CNC라든지 지금 최근에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에서 핵미사일이라는 어떤 첨단 무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일심단결, 영당대중이라고는 뭐냐면 이제 북에서 수령이라고 해서 영,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민대중의 이제 대중, 그래서 영당대중 이렇게 삼위일체 또는 그 일심단결을 강조하는데 뭐 때로는 혼연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이제 일심단결보다 도수가 높은 표현이에요. 그 결속력에서. 네. 그래서 좀 정리하면 그 부군 영당대 중에 1심 단계를 자신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불패 군력도 당연히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핵전이든 확대 제한핵전이든 전면핵전이든 그리고 통일대전이든 부군 60년간 준비해온 그 주체 역량, 네. 군력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전승절 열병식이에요. 이제 네. 군대와 인민들이 함께 준비하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패의 군력과 1심 단결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체 역량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마식령 속도예요. 네. 군대와 인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속도거든요. 예.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식령 속도라고 할 때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하는 속도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네. 예, 다른 나라에서 한 10년에 걸칠 것을 1년 만에. 그런데 이 마식령 스키장은 중공업도 경공업도 농업도 아닌 레저 스포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식령 스키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이 아니에요. 네. 공업과 예. 농업은 군대 또는 군사하고 직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북미 또는 반미 전면 대결전 겉으로는 그 결정적 승리가 보이지 않는 여전히 심각하고 절정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시기에 상당한 군대와 또 많은 인민들이 스키장 건설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네. 이것은 북의 자신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마치 1968년 푸에블로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북의 인민들은 원산 앞바다가 없어진 줄 알았답니다. 새카맣게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구축함이라든지 여러 이제 공격 무기들이 와 있을 때 김일성 주석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코리아의 아오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 두만강 저 북쪽으로 현지 지도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최고 사령관이 평양을 비우는 거죠. 무슨 핵 벙커에 들어간다든지 최고 사령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의 최북단을 현지 지도 가죠. 그 모습을 보고 북의 군대와 인민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 최고 리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 북의 군대와 인민들이 보고 판단해요. 네. 오랫동안 습관되어 있는 겁니다. 북의 체제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은 마식령 속도를 강조하고 네. 며칠 전에는 어린이병원, 예. 네, 구강병원이라고 치과 네. 이쪽 그 병원 건설하는 현장과 버섯농장 네, 버섯. 버섯도 그 흰곰봉 버섯이라고 그래요. 흰곰봉, 곰봉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이라 엄청난 양의 네. 그 버섯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이 그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좀 재미나게 생각하면 저 무수히 많은 흰 곰봉으로 미국 놈들을 때리겠다라는 그 신혼지. 그러니까 흰 곰봉이라는 것은 뭐 군대보다는 버섯이면은 버섯군 버섯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핵폭발 일어났을 때 버섯구름 예리해 정실장아 나 인정해 역시 대단 그런데 버섯이 굉장히 많어 근데 좀 일리가 있네요 그 버섯이 네 그렇죠 그 버섯구름에 대한 네, 사진이... 그 은유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사히 TV에서 공개된 그 30만 감군 소식이에요 군대를 네. 30만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그것만큼 또 자신감 있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전개된다면 전대미문의 그 제한핵전이 벌어진다면 그건 첨단전이거든요 재래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인해전술식의 군대의 양적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거고 네. 그렇게 절약이 된 감축이 된 그 군력이 이제 경제 건설에 투입돼서 북의 인민들의 복지 생활이 개선되는데 또 기여를 하고 이것이 또 뭐냐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취지이기도 해요. 마식령 스키장이나 30만 감군 이것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보도됐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돼야 됩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라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생활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예.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이 앞으로 벌인다면 그 전쟁의 성격은 제한핵전이다. 핵미사일이 오고 가는 제한핵전, 확대 제한핵전, 전면핵전은 사실 상정하지 않아도 돼요.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구가 깨지는데 네. 아니면 지구가 전체적으로 초토화돼서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전쟁인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논하지 않아도 돼요. 현실적인 전략전술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은 제한핵전, 확대 제한핵전 또는 통일대전이에요. 통일대전은 핵전이 아니고 재래전입니다. 근데 그 재래전도 특수전이 기본이에요. 서해 5도를 점령하고 남코레 20만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30만 군대를 감축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아,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아 그리고 이런 그 주체 역량의 두 가지 측면, 일심단결과 군력이 있는데 다른 측면, 전략 전술을 본다면 그것은 제한핵전이나 확대 제한핵전 또는 통일대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최근에 북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근데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건 뭐냐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애 내내 북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과 싸워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그 전설적인 불패의 전략 전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미 반미 대결전의 각도에서 볼 때는 물론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이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다라는 명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김정은 시대는 정말 인민들의 복지, 북의 경제 건설을 중시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근데 군사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란 곧 불패 전략 전술을 말해요. 그리고 그 생애 내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북의 자료를 통해서 그렇고요.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봐도 객관적인 그 자신감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6월 말 유평 그 혁명사적지 그게 이제 1950년 10월에 미군과 남이 북을 치고 올라가서 북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보일 때 김일성 주석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작전적 구상을 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1950년 10월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 시기에도 승리를 확신했던 김일성 주석이나 군대 인민들처럼 지금 곧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최후 승리를 확신해라 라는 그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의 메시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의 자신감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바로 이러한 주체역량과 전략전술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결국에 그 주체역량과 전략전술이 승패를 가른다는 말씀이신데요. 향후 어떻게 북미 반미 대결전이 전개될지 그에 대한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이 사실 좀 집약적으로 얘기돼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그 최후의 전면 대결전의 승패는 주체 역량과 전략 전술이 가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군대와 인민은 이 주체 역량 전략 전술을 가장 잘하는 최고 지도부를 쳐다보는 거죠. 예. 네, 최고 지도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우리 흰곰봉 그 버섯 사이에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사진도 찍지만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불패성이라든지 마식령 속도를 강조하는 거고요. 또 네. 30만 강군을 선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네, 그러면서 727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을 사상 최대로 준비하는데요. 네. 승리의 자신감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못하지요. 예. 네. 상대가 있고 변수가 많은 천지가 뒤집히는 전대미문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를 위한 주체 역량과 전략 전술의 확실한 준비고요. 그 준비가 돼 있을 때 비로소 자신감이 나오는 거고요. 네. 예. 이렇게 보면은 그 때, 시기, 일정이라는 것은 정말 부차적인 것이다. 주체 역량과 전략 전술이 준비가 돼 있다면 그 때는 말 그대로 선택, 옵션일 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북이 대규모 감군을 진행한다는 것은 북미 반미 대결의 전쟁이 벌어져도 재래전이 아니라 첨단전, 구체적으로 핵전, 제한핵전, 확대 제한핵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마식령 속도라는 것도 결국은 군대를 전쟁과 직결된 공업이나 농업이 아니라 무관한 레저 스포츠에 동원한다는 것인 만큼 결국 북미 반미 대결전의 양상이 인해 전술이 아니라 정예의 첨단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30만이나 없애고 또 마식령의 군대를 동원하고 이것은 재래전이 아니다. 첨단전이다. 핵미사일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제한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면 핵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네. 아, 그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전면 핵전까지도 북이 준비해놨다. 작년 12월 12일 날 네. 이것만 짚으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제한핵전, 확대 제한핵전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북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하와이 괌을 바로 날려버리고 그러면 미국 패권이 끝장난다고 그랬죠? 연방 해체가 예. 시작되고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중동의 미군 기지들도 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러시아,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 그 미중유의 큰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완료돼서 그 단추 위에 손가락을 놓고 있는 거죠. 언제 누를까 이 판단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감군이라든지 마식령이라든지 또 제한핵전 과 관련된 것이 바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고요. 그 취지와 생활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아, 이것을 군대와 인민들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북은 유대자본 제국주의 세력에게는 비공개적으로 제한핵전을 계속 압박하면서 네. 극동만이 아니라 중동까지 문제가 완전히 풀리도록 강제하고 네, 완전히 풀려야 됩니다. 네. 그런 전제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북일 정상회담, 북남 또는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순차적으로 때로는 동시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정으로는 8월 하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시기가 중요한데요. 네. 미국과 남이 합동군사연습으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면 북이 그때는 전쟁 명분에 부담이 없이 상대가 먼저 선제 공격한 거니까 제한핵전의 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고요. 9월 9일은 공화국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북은 9월 9일 그 공화국 창건 65돌 기념일에 맞춰서 외교 통일적인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시기를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그 강조합니다만은 전략 전술에서 때, 시기, 일정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또는 계기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 역량의 준비와 상대의 전략 전술 반응이죠. 그리고 객관 조건에 따라서 고도의 판단으로 내려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제한핵전 같은 경우는 또는 제한핵전과 같은 전쟁을 벌일 것이냐 북미 고위급 회담 등 대화를 할 것인가 라는 고도의 판단 이것은 가장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며 과학적인 결정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주어진 일정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체적인 역량과 상대의 대응을 보면서 정말 고도의 임기응변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이 주체 역량, 곧 군대와 인민을 그에 맞게 준비시켰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미 60년간 진행된 그 전쟁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료된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어때? 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됐는지. 네. 사실은 그 727을 남겨두고 굉장히 좀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는데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30만 감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지금 급박한 상황에 30만 감군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리고 그만큼 북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이 했던 이야기가 군축회담은 있어도 비핵화회담은 없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또 연동해서 또 생각해보면 군축은 있지만 우리는 비핵화할 생각은 없고 이 지금의 대결 상황을 끝내기에 무조건적으로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또 한번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좋아요.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군축의 핵심은 또 감군이니까. 예. 아 저도 이 올해 초도 그렇고 그 한창 전쟁 위기가 엄청 심하고 막 이랬을 때도 그 시간적으로 그걸 좀 기다렸다는 느낌을 좀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그 숫자만 보고 그걸 계기적으로만 보고 기다린 감이 없지 않아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준비하는 정도와 이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점을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런 거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활동가들 네. 또 답변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정 실장은 그 버섯 얘기밖에 안 했어요. 보통 관심은 버섯. 부르메. 우리 김 차장도 준비한 게 없나? 뭐 할 얘기가 없는 그 것 같진 않은데. 정보원 국정조사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보원 국정조사 원래 45일인데 3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진전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NLL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귀태 논란 가지고 전국의 초점을 온통 귀태로 맞췄잖아요.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그 핵심인 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거는 쑥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새누리당이 생떼를 썼죠. 김현 진선미 의원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국정조사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두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면서 그 진선미 의원이 더 이상 그 이 생떼 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사탕으로 달리는 거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대화록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네, 사라졌다라고 네. 하는데 그 네. 미디어 오늘에서는 그 대화록이 사라진 거에 최대 수혜자는 국정원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화록에 열람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은 지금 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한 거고 그리고 정보원이 나서서 그 NLL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본질은 다 사라지고 온통 물타기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네네. 과정이 많이 걱정이 되고 또 그 반면에 또 시국선언이나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나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은 네. 보도가 사실 안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네, 더 커지고 있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물타기에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전두환과 관련된 네. 하나 있고 또 4대강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부패라든지 응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되면 국민적인 관심도와 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두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지금 내놓고 있죠. 동시에 내놓을 정도로 박근혜 정권이 지금 국면을 매우 위태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정말로 그 위기 상황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그 또 그 박근혜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도 굉장히 지금 네. 높은 상황에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 진보 개혁 진영이 좀 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너무 안타까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하는 것도 솔직히 좀 한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민주당은 계속 그럴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역시 또 활동가답게 또 실천적인 얘기를 연결해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 정세 이런 조건에서 우리 남의 진보 평화통일 세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그 중요한 그 지적들을 했어요. 김 차장이 정보원 얘기를 잘했습니다. 지금 정세는 그 양갈래로 그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그 코리아 반도 전체 차원에서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 군사 분야고요. 특히 이게 727 전에 평화 체제로의 그 전환 그 이슈가 지금 초점이고요. 예. 주로 진보 세력이 여기에 투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남코리아 차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는데 주로 개혁 세력들이 나서서 정보원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규탄하고 네. 그 진상 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좀 세게 나오는 데는 정보원 해체와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얘기합니다. 예. 사실 그렇죠. 그 3.6% 정도 되는데 네. 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으면 또 NLL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표차거든요. 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김진숙 지도위원도 최강석 열사 이야기하면서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지난 대선 그 예, 과정에서 예, 또 그 직후에 가슴 아픈 일들이 적지 않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면 올 상반기 정말 이렇게 위험천만한 네. 아슬아슬한 정말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국면이 전개되진 않았겠죠. 네. 지금 제한핵전이다 또 제한핵전에 이은 통일대전이다 말이 쉽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그 전국의 원인이 예, 이명박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정권의 출범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 박근혜 정권 출범에 정보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전 이명박 시절의 그 원세훈이나 지금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이나 지금 그 정보원이 예, 정권을 유지하는 정보부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것도 유례없는 일들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우리나라 정보원을 두고 예, 그 국가 정보를 누설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정보원이면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그 관리해야 되는데 정보를 누설하고 국가기록원의 그 1급 비밀 그 정보는 사라져.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죠. 이게 도대체 나란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보원을 운영하고 국가기록원을 유지하는데 예, 참 한심합니다. 예. PC방비로 그래... 쓴다. PC방비. 그 이제 그 엄청난 그 이 경쟁률을 뚫고 정보원 정보 요원이 돼 가지고 에이전트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런데 이제 댓글 작업하는 거죠. 참 그런 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진진함 우리 청년 활동가는 이제 전국을 휩쓸고 있는 시국선언이나 촛불 집회 또 그리고 긴급 시국회의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진보 세력들이 더 역할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만약에 진보 세력이 앞장서고 그런 투쟁을 전면적으로 주도했으면 진작에 색깔 논쟁 나왔을 거예요. 좀 이렇게 나왔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지금 보기에 진보 세력은 좀 정신이 없어. 평화 체제 수립 그 평화협정 체결 그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은 힘이 벅차고요. 이 다행히 최근에 그 민주노총 선거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진보운동이 양대 세력이라고 하죠. NLPD라고 하는데 이 두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어느 한 세력만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를 형성하게 될 때는 정파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민주노총이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통합진보당의 그 분열 분당이 대선 투쟁에서 굉장히 그 악재였거든요. 예. 네. 그리고 민주노총이 내용을 겪으면서 지난 대선과 올해 상반기에 투쟁을 힘있게 못한 측면도 있어요. 당연하지요.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힘있는 투쟁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잘 됐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정파를 초월해서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후에 그 민주노총이 자기 역할을 하고 진보 세력이 그 전반적으로 역할을 높일 수 있는 평화와 통일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보다 활력을 가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진보는 반미반전운동, 개혁은 반박근혜 반정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둘이 아니고요.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요.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남코리아 진보평화통일세력은 평화와 민주 통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그 진보 세력은 평화의 전제로서의 반미자주, 민주의 전제로서의 반파시오 반독재, 통일의 전제로서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계속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도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만은 남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외부적으로 거대한 사변이 벌어져도 주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 역량, 곧 핵심 내용 세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뭐 다시 말해서 핵심 역량, 사상과 이론과 정책, 그리고 대중지반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준비돼야지 결정적 시기 이전이든 그 이후든 그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이 당면한 그 쟁점, 이슈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이러한 그 전략적인 주체 역량 강화의 과제들도 중단 없이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어떻게 두 분 활동가 같이 닥터 스테판 14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소감이 또 어떠신지. 네, 오늘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꼭 소감이 아니고 예. 평소에 그 사회 보는 선기자의 뭐 문제 의식이 있다든지 왜 정 실장은 왜 한마디만 주로 후반부에 한마디만 하는지 뭐 이런 예. 아, 그동안 들으면서 오늘은 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하게 됐는데 평소 이제 들으면서 우연한 기회가 아니고 미안한데 말 끊어서 긴급 호출은 우리의 특징이에요. 특징. 네, 다음 주에 누가 나올지 몰라요. 아직 긴급 호출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떻게 녹음하게 되는지 좀 보게 돼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12회까지 들으면서 정 실장님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늘 녹음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예. 네. 좀 살짝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살짝 이해가 됐고, 들으시는 분들도 언젠가 호출 당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정 실장님이 준비는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코리아 포커스에서는 별로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긴급 호출 저기 되어서 이렇게 오늘 녹음하는 거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코리아 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반전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그러니까 국정원 규탄을 위한 이제 청년 대학생 실천단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대학생이요? 예, 대학생들과 함께 했고 지금도 오늘 실천단 활동이 진행되고 또 이제 촛불 문화제도 지역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국정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운 날 되게 이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아이스 커피도 이제 사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물타기하는 시도들의 이유가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기회를 진보 진영이 빨리 좀 자각하고 제 역할을 좀 찾아야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제대로 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예. 역시 그 지금 그 반전 평화하고 민주주의 수호 이 두 가지 이 그 과제 이슈가 둘이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민심은 지금 정말 그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권이 그렇게 두려워해가지고 온갖 물타기 수단들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아 지금 학생, 대학생들 내부적으로도 이제 지역별로도 이런 실천단을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해요. 그 8월 달에는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중앙 차원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반전 평화와 이 민주주의 관련한 내용으로 실천을 한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본인이 그 학생 활동가라는 걸 지금 입증하는 얘기야. 예, 제가 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남코리아에서 대학생 역할을 하고 있어요. 큰 역할입니다. 정 실장 얘기 한마디 드려야 되겠어. 네, 팬이 많아. 기회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역시 말을 적게 해야 그러니까 침묵은 금이야. 이상해, 저만 오늘 약간 집중 포화를 좀 다한 것 같아서요. 네, 캐리도 아니고. 그 최근에는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파나마 그 얘기 잠깐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아직 제가 뭐 딱히 뭐 결론은 내기 힘들 것 같지만은 이런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파나마 당국에서 그거를 했을까? 뒤에는 좀 미국이 일부 개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얘기들 다 자체가 보면은 다 20세기 구닥다리 무기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어쨌든 쿠바에서 다시 수리받기 위해서 보냈다. 네네. 이 수리받고 온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이 무기들이 쿠바에 도착해서 바로 미국 앞마당에 배치될 경우 그렇죠.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좀 약간 트집 잡으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금 하고 좀 그 한번 짚을 만한 얘기 잘 나왔고요. 간단히만 좀 얘기하면 그 1953년에 그 코리아전이 매듭 지을 때도 이른바 그 거제도 그 포로 수용소 사건이라고 그게 이제 그 북미 간의 그 합의 사항대로 원칙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비틀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 시기에 이른바 강대국의 그 체면 또는 뭔가 그 이 또 다른 수가 없을까 이렇게 그 버티는 그 그런 것이 그 미국의 좀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파나마고 이 통과하는 그 북 그 선박에 대한 그 검문과 지금 그 유엔까지 나서가지고 좀 여론적으로 좀 요란한데 그 이렇게 그 북미 반미 대결전 마지막 단계에 미국이 비트는 거 네.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그 강대국 그 세계 유일 패권 국가로서의 이제 체면 속되게 표현하면 가오를 잡으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고요. 네. 물론 이제 파나마 당국이 이거 임의로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미국이 배후에 있고 유엔이 바로 좀 나서고 이게 이제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좀 보면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와 다르게 좀 본질적으로 이걸 좀 보면 북과 쿠바 간의 군사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군사 무기를 거래하는 오고 가는 구체적인 물증이 지금 드러난 거죠. 예.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북의 김격식 총참모장이 팀을 이끌고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금 발견되는 무기가 레이더인데 네. 요격미사일 체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요격미사일 체제의 성능을 매우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5월 18일, 20일도 있고 6월 26일도 있고 또 뭐 그 미국의 진보적인 연구소장을 불러서 무장장비관을 보여주고 727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제 그 시위 행동도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런데 이 파나마 그 북선박 검색을 통해 가지고 북에 바로 그런 요격미사일 체제 일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네. 만약에 그게 구식이 아니고 첨단이라면 그리고 이런 수준에서 저 북과 쿠바 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문용어로 후달리지 않겠어요? 네. 또 다른 전문용어로 식겁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겠다. 역으로 보면 오히려 북측 입장에서 공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무기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최소한 북과 쿠바 간의 의미심장한 무시할 수 없는 무기 거래 군사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물증이 드러난 거죠. 미국의 플로리다 그 코앞에 있어요. 쿠바는 동부를 겨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단거리 미사일에 사정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 동부를 포브스 위성탄도가 아니라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면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쿠바에 배치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쿠바의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충분히 미국 동부가 잿더미로 바뀔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이란에 2006년에 18개 핵미사일을 배치시킨 북이 쿠바에 그와 유사한 핵미사일을 배치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아, 네. 오늘은 두 활동가를 이제 초대를 해서 긴급 투입이었는데 초대를 해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요. 실천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혹시 닥터 스테판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고요. 네,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체 역량과 전략 전술이 확실히 준비됐다면 시기는 선택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 굉장히 오늘 인상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해의 진보, 평화, 통일운동의 주체 역량과 그 방법론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번에 또 유튜브 활동가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긴급히.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